딸 자식은 한평생 빚쟁이지 사위하고 며느리는 한평생 손님이지 어떤 날은 자식 같고 어떤 날은 왼수 같고 무자식이 상팔자지 어느 누가 말했던가 자식 걱정하다 보면 내 인생은 없는 거야. 아들, 딸, 자식은 한평생 빚쟁이지 사위하고 어떤 날은 자식 같고 어떤 날은 왼수 같고 무자식이 상팔자지 어느 누가 하다 보면